처음 이별해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팠어. 모든 사람들이 이별하고 또 아플까, 나만 그런 걸까, 너무 어려서 그런 걸까. 시간이 더 지나고 눈물도 말라가고 너 없는 하루도 익숙해져가. 우연히 널 만났어, 자연스레 웃었어. 조금은 내가 어른이 된 걸까. 아파도 참을 만했던 건 그 이유 바로 너라는 걸. 오늘도 난 너 때문에 울고 불고 아파하고 슬퍼도 웃을 수 있는 건 그만큼 성장한다는 거. 있지만 내가 너를 많이 좋아했다는 걸. 아무리 생각 안 난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봐도 나는 너만 생각하는 거. 어떻게 보면 하루도 안 빼먹고 너와 연락하게 된 것도 난 너밖에 안 보인다는 거. 앞으로 보고 싶고 힘들겠지만 다 잊혀지겠지 하면 난 아무렇지 않은척지내겠지. 그렇게 너란 존재 내게 성장통처럼 아팠고 난 그만큼 성장하고 잠시 곁을 지키지. 지금까지 괜찮은 척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. 난 행복했어.